여자라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만 내 손을 잡아줄래 yeah. 혹시 다 꿈이라면 너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 세상은 지루하고 무료해 계속 날 위로해줘 Is it love? Oh, oh. 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Is it love? Oh, oh. If there ain't nobody but you in my head Don't wake me up Don't wake me up.